사랑인 걸 난 믿고 있었지. 운명이란 말하고 싶어. 살아온 날보다 네가 더 소중하니까 오랫동안 감춰두었어 내 마음을 내게 주고 싶어. 지켜낼 수 있어.